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김일성 훈장, 김종일 훈장 수훈자이며 후보원사 교수 박사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서기장 변영립 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15일 고인의 용전에 화환을 보내셨습니다.